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3년 방송 지표를 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로 정했습니다. KBS는 신뢰로 여는 통합의 미래, 대한민국의 열린 창이 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정일서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